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리아 국가 대통령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계속 번영과 평화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